얼음 요새를 향해 걸었지. 얼어버린 두 귀를 감싸며 흐릿해진 길을 더듬어 따뜻한 널 안기 위해서 그렇게 겨울을 걸었지. 겨울 가운데 네가 있었고 용기를 내 안에게 다가갔어. 넌 아름답고 잔인했지. 영원한 사랑은 내게 없을 거라면 차갑게 날 밀어냈어.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작은 기적이라도 내게 찾아와 줄 순 없는지 온갖 차가운 말로 내 맘 얼어붙게 해. 부디 나약한 내 손을 잡아줘. Please save me. 여전히 널 보고 있어. 어른 같은 너의 영혼은 멈추지 않는 이 추위 속 겨울과 꼭 닮아 있구나.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작은 기적이라 차가운 말로 내 맘 얼어붙게 해. 부디 나약한 내 손을 잡아줘. 눈부시도록